눈을 맞춰줘 멀리서 너를 보며 혼잣말로 속삭여 그저 한번 웃어줘 네 얼굴만 봐도 난 견딜 수 있어 혹시 삶의 끝에 네가 서 있다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다 버린 채로 너에게 달려갈 텐데 손